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힘차게 네.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네, 많이 네. 오네요. 예, 그러네요. 지난 한 주에도 한 주간에도 무척 바쁘셨죠? 뭐 이제 방송국을 새로 이사하면서 예. 뭐 꾸며야 될 것이 많으니까. 예, 준비하시느라고. 예, 예. 예. 아이고. 청취자들에게 더 좋은 방송이 되기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도 많이 바쁘셨죠? 예. 예. 뉴질랜드의 겨울과 나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네? 지난주에 뉴질랜드의 동지가 지났잖아요. 한국에는 네, 저는, 한국에는 하지인데 여기는 동지예요. 그게 처음에 낯설었었는데 예. 저도 이번에 몰랐어요. 그냥 근데 제 아내가 예. 여보, 오늘이 동지야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주간에 해서 그 뭐 어? 그렇지? 예. 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근데 예.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죠. 네, 정말 네. 겨울이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에 나물 이야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셔요. 네. 요즘도 요즘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요즘은 나물이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사실은 뉴질랜드에서는 요즘 겨울이 네. 깊어질 때 네. 오히려 이제 나무를 찾기가 참 많거든요. 예. 저도 처음엔 참 많이 헷갈렸어요. 한국 개념으로 생각하고 봄이 되어서 나무를 찾으러 나가면은 예. 어? 뭐 새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 벌써 다 자라가지고 막 꽃이 피고 막 예. 씨가 맺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아, 많이 봄에 나무를 생각하고 나가면 뉴질랜드에서는 아차, 늦었구나. 이걸 예.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예. 뉴질랜드는 봄나물보다는 겨울나물이라고 해야 맞을 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맞아요. 저희도 마당에 예. 요새 나물이 아주 푸르게 아주 멋있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요. 저기 의뢰 한국 사람들은 나물 하면 봄나물을 생각하다 보니 뉴질랜드의 많은 교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자연환경, 네. 자연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은 사계절이 완전히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지고 네. 또 움츠렸던 그런 것들이 다 봄이 되면은 새싹이 쫙 나고 예. 너무 뚜렷한데 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특히 이 북섬에서는 네. 그런지가 않고 예. 구체적으로 더 거기서 더 말씀드린다면 예. 뉴질랜드의 그 숲의 특성 네.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네. 자연의 숲의 네. 특성이 네. 이렇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뉴질랜드의 토종 나무들은 낙엽이 지지가 않아요. 예, 겨울에도 예. 그냥 사철 푸른 나무들이 네.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 뉴질랜드의 뭐 원시림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많은 나무들이 카우리 나무 막 예. 마누카우 나무 막 네. 또 타와 뭐 이런 우리가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한 그 나무들이 네. 사철 푸르게 있고 네. 또 해안가 가더라도 그 보우투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은 예. 그냥 1년 12달 늘 푸른 잎을 지니고 있거든요. 예. 한국처럼 뭐 산과 들이 겨울에 다 낙엽이 지었다가 봄에 일제히 싹을 새싹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봄이라고 해도 산에 가서 나무를 찾기가 뉴질랜드에서는 참 힘들어요. 예. 예. 물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예. 바오리들이 오래전부터 먹었던 또 이 나물들 네. 마오리들도 새싹들을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런 목록을 보면은 예. 유심히 보면은 또 봄에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 뉴질랜드의 따뜻한 날씨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북섬은 이제 한국에 비해서 겨울에도 어느 정도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잖아요. 예. 뭐 지금 동지가 지나서 제일 겨울에 깊은 데에 네. 들어와 있지만 그렇죠. 예. 뭐 얼음이 오는 것도 못 보고 네. 눈이 오는 것도 못 보고 예. 좀 이렇게 좀 비바람이 불어서 조금 다소 예. 불편하긴 하지만 예.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온화한 것은 분명하죠. 예. 그래서 오히려 뉴질랜드의 들판은 늦 여름부터 네. 가을까지가 누래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지나면은 들판이 초록의 물결로 쭉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들에 뉴질랜드 들에는 이제 목장이 많잖아요. 네. 소나 양 키우는 데가 많은데 네. 소나 양들이 새끼를 언제 낳냐면 겨울에 낳아요. 네. 7월 혹은 6월, 7월에 네.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서 네. 왜 그러냐면 이 갓 동물들도 새풀이 돋아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예. 자기 새끼들에게 예. 더 부드럽고 예. 영양가 많은 그런 네.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 그때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새롭게 이제 돋아난 새풀을 먹이면서 예. 동물들도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데 예. 이런 겨울이 네. 우리 사람들에게도 나무를 뜯거나 캐기 시작할 때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도 겨울철이니 풀이 더디 자라고 봄에 비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분명히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 겨울철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예. 아, 생장 속도가 다 네. 늦죠. 네. 뭐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잔디가 다 집에 있잖아요. 네. 한여름 같은 데는 잔디를 깎으려면 어우 뭐 잔디 깎고 돌아서면 벌써 또 자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네.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하니까 그런데 네. 아무래도 겨울은 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여름에 비해서 많이 늦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겨울에는 잔디 깎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네. 또 아니면 두 번 정도만 깎아줘도 네.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네. 좀 봄이나 여름에 비해서 분명 좀 억셀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론 또 이제 차가운 공기를 견뎌야 되니까 네. 풀 잎 자체도 조금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예. 예. 우리도. 추우면 옷을 단단하게 입죠. 예, 예. 한겹 더 입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식물들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그 풀 잎 몸을 네. 좀 더 조직을 단단하게 예.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여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봄에 비해서 네. 좀 나물이 나긴 나는데 네. 좀 억셀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 권사님이 보신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나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요즘 들에 나가면 어떤 나물들을 주로 많이 볼 수 있겠는지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혼자 이렇게 좀 산책 삼아서 들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동네에. 네. 뭐 멀리 안 가고. 네. 나갔는데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어가지고 네. 제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물반 단체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권사님도 한번 보세요. 네. 나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이게 네. 이건 나도냉이라는 거예요. 예, 냉이. 네. 이것도 이제 황새냉이. 예. 이건 또 스와인 크레스라고 하는 또 냉이 종류고요. 예. 보면 뭐 나물 종류가 뭐 푸아 방가지똥이죠. 예. 뭐 굉장히 이게 겨울 같지가 않잖아요. 네, 네. 아주 무성해요. 네. 예. 굉장히 좋은 나물들이 네. 예,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질경이도 굉장히 잘 났고 네. 구절초도 네. 잘 나 있고 또 뭐 민들레, 방아지똥, 쓴박이, 네. 미나리, 또 뭐 있죠? 제가 땅미나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파슬리 드로보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 그것도 나 있고 네. 또 뭐 오토크레스도 나 있고 네. 또 제가 금방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네. 몇 가지 종류의 냉이들도 이렇게 네.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 이사를 하셔서 예.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예. 집에 가서 어우 뒤뜰 좀 구경해도 돼요 하고 이제 뒤뜰에 나가봤는데 예. 어우 방가지 똥이요 네. 푸화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예. 그래서 아유, 욕심 같아서는 뜯어다가 예. 묻혀드리고 이제 나오고 싶었는데 예. 또 뭐 신방 가가지고 너무 번접 떠는 것 같아서 네. 좀 절제를 했습니다만 예. 좀 뭐 아내하고 얼마 전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네. 마켓에 나가봤더니 요즘 겨울 같은 때는요 네. 이 마켓에도 나물이 푸아하고 워터크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 겨울은 푸아의 계절이구나. 예. 예.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죠. 네. 그 푸아, 워터크레스 이런 것들이 뉴질랜드 겨울의 대표적인 그런 드러나는 나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물하면은 항상 꼭 한국 분들은 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 개념을 좀 한 시즌 앞당겨서 예. 예. 뉴질랜드는 나물의 시작이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네. 이런 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요즘 같이 날씨가 굳어서 들에 나가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네. 뭐 집 주변 잘 살펴보면은 네.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오늘 나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난 예수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성도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계신데 신앙이 좋으셔서 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어머니께서 제가 자랄 때에 저에게 늘 우리 아들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릴 때는 서원이라는 의미도 잘 몰랐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씀이 크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된 것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그 서원을 피하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80이 가까우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전화를 하셔서 한숨을 내쉬며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이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나이도 50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제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네 대답은 했지만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어머니께도 효를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요. 또 어머니의 서원을 내가 꼭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을 넘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유 목사님, 아유 요즘도 이런 경우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어머니의 서원대로 되셨으면 지금쯤 한창 목회를 왕성하게 하실 나이인데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40대 이제 후반 50이 가까우시면 네. 아마 굉장히 목회를 왕성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하여튼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네. 전엔 참 많았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내담자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신다고 하니까, 예. 80 정도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한 7, 80년대 젊으셨을 때, 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최고조로 이렇게 부흥의 예. 시기로 이렇게 예. 올라가던 때인데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그때는 이제 목회자도 많이 부족했었고 예.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목회자가 되신 분도 많고 네. 서원을 통해서 네. 사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1970년대 초 네. 그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서 예, 빌리 그레함 예, 예. 저도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예. 중학생이 그 큰 여의도 광장의 집회에 예. 참석해서 거기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 예. 그때 서원을 한 것은 사실 목회자가 되겠다 그게 한 것보다도 예. 하나님 제 인생에서 주일을 범하는 일 주일 예배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 그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예. 드렸던 거죠. 예. 꼭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원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네.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다고 하시네요. 그러고 보면 서원이라는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네. 되네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내담자는 전혀 생각이 없시다라고 네. 하고 어머니께서는 간절하시고 요즘도, 네, 요즘도 전화하셔서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예. 하는 게 걱정을 하시니까 예. 참 아드님 입장에서. 예. 그 아드님이 또 어머니께 효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상 보면은. 예. 그러니 뭐 마음의 걱정, 네, 부담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목사님, 성경에서 예. 말하는 서원의 올바른 정의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다양한 서원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예. 그런 자발적인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우리도 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생활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도 있고 예. 그 약속의 그 순기능이 작용하면 예.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유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서원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예. 하나님께서 나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시면, 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예요. 네, 조건적인 어떤 그런 서원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예.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예. 또 우리가 서원하면 늘 생각나는 입다라고 하는 예. 사사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한나의 경우도 네. 뭐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정말 내가 한 일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예.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네.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도 하나님께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서원 안 했다고 해서 예.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신앙이 아니,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해? 그거 가지고 뭐 신앙이 안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근데 다만 구약 성경 민수기 30장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예.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예. 보면은 하나님께 예. 서원을 했다면 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서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 혹은 네. 또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예. 이제 경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서원이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떤 것이든 네. 억지로 하거나 뭐 예. 큰 부담감 때문에 하거나 그러면 뭐 기쁨도 없고 예. 하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예.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시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서원을 했다고 하면은 예.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예. 시편 서원과 관련해서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시편 15편에 보면은 네. 다윗이 이 서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남겼냐면 예.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예.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썼나. 예. 뭐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뭐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예. 이런 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예,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 네. 꼭 해가 되더라도 네.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만약에 네.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예. 해야 되느냐 예, 예. 이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이건 예를 들어서요. 예. 어떤 가장이 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 회사에서 봉급을 100만 원밖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 당신이 뭐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축원금을 매달 100만 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아이고, 네. 하나님 앞에 네. 서원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자식 자 생활, 그렇게 되면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네? 돈을 뭐 빌려서 하겠어요? 남은 거를 훔쳐서 생활해야 되겠어요? 예. 생활이 전혀 할 수 없고 자녀들 키울 수도 없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예. 그런 너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너무 앞서가서 예. 자기가 행하지도 못할 것을 서원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예. 이런 경우 사실 많이 봐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도 네. 제가 종종 많이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참 성도들에게 좀 잘 좀 절제하면서 예. 물론 이제 다 계산을 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예. 계산 이상이거든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무모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예. 이런데 사실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받으려고. 성경에도 네. 잘못된 서원이 나옵니다. 예. 이제 그 경우가 입다의 서원이 네. 그리했거든요. 예. 이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네. 가장 먼저 자기를 반기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데 앞에서 자기의 누남 동료인 딸이 예? 예. 그냥 가장 먼저 반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그 서원 자체가 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이삭의 경우도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네. 그 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 진짜 이삭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 습관은 예. 이방인들의 잘못된 문화에서 네. 온 것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네. 이런 쪽에도 그 순장 제도가 있었고 예. 그렇죠? 네. 살아있는 어떤 뭐 어떤 어린 소년 소녀를 예. 뭐 어떤 굴에다가 산채로 뭐 구렁이한테 뭐 제사 지내고 했던 이기풍 목사님 그 선교 영화 보면은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제주도에서 예.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이방 문화의 습성이 그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건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성경에서도 네.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규례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네. 아까 제가 민수기 30장을 주의 있게 보라고 그랬죠. 네. 서원을 했긴 했지만 예.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네.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네. 그 서원 내용이 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주위를 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뭐 우리 아들을 주위를 봉하지 않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들하고 또 관계가 또 그렇죠. 한 단계 건너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내담자의 경우도 네.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들과 전혀 상의가 안 된 그런 서원 같은 네. 것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남편이 서원을 했는데 아내하고 상의가 안 되고 네. 아버지가 서원을 했는데 아들하고 딸 자식들하고 이렇게 내용 관계가 정립이가 안 되고 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당사자와의 관계 문제가 사실은 성경에서도 뭐라면 먼저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과 나와 서원을 했지만 예. 내가 직접 그 서원의 어떤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네. 해결을 하라고 예, 성경에도 예, 그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런 것이 이제 서원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예. 오늘 내담자의 어머니께서도 자식을 목회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셨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아드님은 그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나가고 있고요. 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지요? 예.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나가고 있다. 예. 그거는 지금 목사가 안 됐다는 것이지 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게 보여야 될 거. 네. 어머니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네. 은퇴를 지금 80이니까 네, 은퇴하셨겠죠. 예.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뭐 이런 서원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는지 아니면 뭐 그런 직분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자식을 하나님의 일꾼, 특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네. 뭐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겠지만 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네. 어머니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목회자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 당신의 의중보다는 네. 아들이신 오늘 내담자의 의중을 더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시겠지만 네. 특히 목사의 경우는 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저도요 신학교 예. 다니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학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네. 대학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만났던 한 분을 봤는데 전혀 그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전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신학 공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맨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기숙사 방에 예. 그 친구하고 둘이 단둘이만 남아 있게 돼서 예. 한번 조용히 같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분 경우가 예.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신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예. 뭐 그래서 신학교로 왔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을 저도 몇 분 사실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도 예. 신학을 공부를 못하고 예.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 서원을 했다면 예. 본인이 서원 저희 소명을 받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드님을 위해서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 아드님에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어머니께서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죠. 예. 아드님 속에 그 하나님의 서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예. 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서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예, 맞죠. 서원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서원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서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뭐 서원했다고 해서 그냥 아 내가 서원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대로 다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서원을 했다면 예.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생활 예. 철저히 해야 되고 네.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돌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으니까 예. 특히 이제 성도를 돌보는 일들에 네. 일등에 많은 훈련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신학 공부도 그냥 체계적으로 네.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사역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예. 얼마나 서원을 이행하고자 했느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삶 속에서 진지하게 있었어야 네. 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오늘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볼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내담자의 경우 네. 자 지금 50이 가까우신 분이 네. 지금 어머니의 서원대로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의 길을 지금 시작한다. 네. 자, 그렇죠.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네. 지금도 물론 늦지는 않았지만 네. 최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네.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정규 대학을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은 네. 최소한 5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그리고 네. 지금 나이가 50이 가까우시면은 40 후반 50 가까우시면 네. 자녀들이 지금 얼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예. 좀 고학년 네. 아니면 뭐 대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럴 텐데 아직 이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때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담자 네.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신학 공부를 위해서 뭐 네. 다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어떤 정기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뭐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네. 뭐 하더라도 네. 중요한 것은 내담자께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네. 되는데 예, 예. 지금 내담자의 그 상담 내용으로 보면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예.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만약에 정말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네.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하는 일에 분명 그 마음이 기쁨이 막 넘쳐날 것이고 예. 감사가 있고 네. 또 열정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예. 자신의 그 소명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절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자체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돼요. 예. 예. 이것은 이제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만약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으시다면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어머님과 좀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평생 이제 전도사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쩌면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목까지 다 당신께서 감당을 하시지 않으셨나? 예. 그 아드님을 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못하셨지만, 예. 당신이 예. 평생을 이렇게 예. 하나님의 여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예. 귀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니까, 예. 그것으로서 다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편안해지네. 예, 그래서 네. 오늘 이 내담자께서 네. 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셔서 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예. 어머님도 그렇고 예. 아드님도 그렇고 예. 그 마음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신다고 하시면 예. 아마 좋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뭐 내담자의 어머니께서 지금 한국에 거주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시겠지만 예. 뭐 한번 전화라도 그렇고 한번 모시든지 예. 한번 가시든지 예. 진지하게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어머니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 부담감이 네. 있고 우리 아드님도 네. 뭐 부담감이 그렇죠. 예. 예. 그 부담은 빨리 덜어내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서원과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서원하면은 예. 많은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오해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서원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어려움도 생기고. 예. 하는 그런 경우를 예. 좀 왕왕 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할 때 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느냐 예.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셔요. 예. 예. 하나님을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 생각을 하셔요. 예. 물론 그런 개념에서만 서원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네.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기쁨으로 네.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정말 이렇게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냐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움츠려지고 그러면 예. 참 안타깝죠. 네. 네. 그리고요, 제가 꼭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서원을 네.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 즉,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예. 않으면 벌을 받고 하는 식으로 서원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지킨다. 이게 사실은 그런 신앙이 좀 건강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절대 서원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특별한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예. 거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원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응? 예. 이미 엎질러졌어.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렇게 서원을 엎드러진 물에 비유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서원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 정말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서원하는 것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예. 기도를 통해서든지 네.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 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아뢰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 하면서 예. 그 서원한 것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몇 가지의 서원에 대한 좀 이해할 될 것을 꼭 가지고 네. 서원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엉뚱한 신앙으로 나가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네.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서원에 대한 것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우리 아드님 참 좋은 아드님 같으셔요. 예. 그러니까는 어머니와 잘 대화 나누시고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분 같으시니까 예. 기도를 통해서 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예.